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조선 정책을 작성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심존위성 텔레비전 방송,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 신문 부즈글리아드, 도이칠란드 신문 로테판이 러시아 연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신문 방송들과 인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제적인 핵보유국이며 우주강국 구락부에 들어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미 행정부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회담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